이 시간에는 너린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이요 그대가 부른다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이요 그대 있기에. 세상의 모든 행복도 밝고 밝은 미래도 은혜로운 손길 아래서 끝없이 펼쳐 지어라. 속에 높은 존엄도 슬기로운 기상도 향도하는 그 힘 없애요 우리의 깃발 치어라.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의 목소리. 마칩니다. 못난 자식도 종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그품 속에 안겨들며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는 대륙이요.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 원수와 싸워 이긴 역사의 길을 물어보라. 미제의 성적이를 통쾌히 짓밟아버리며 우리가 대륙이여 어떻게 싸웠는가를 사랑 사랑 승리만을 떨쳐가는 힘나는 전포 길이여라. 소극의 산마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피 흘려 싸워 이긴 이 나라 장난 아들 딸들 불멸의 그 이후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떨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 사랑 사랑 승리만을 펼쳐가는 빛나는 전투 대의 승리의 오직한 길 서서히 기미여라 기우연 태양의 빛밝은 곳이다 그 햇빛 백승예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정의의 복음으로 미지의 멸망을 선언하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떨쳐나섰다 사랑차다 승리와는 펼쳐가는 힘나는 전통 대의 승리 오직 한 길 서서히 기리여라 이상으로 너네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